는 건 가요？ 너무 하지 않 아요？영화 속 주인공 처럼 인사 도 못한 채 눈치 도 없이 눈물 만 하염없이 흐르 죠. 사람 들 모두 날 쳐다 보 네요. 그렇게 이별하겠죠. 사랑하다 헤어진 연인이 세상에 우리뿐인가요? 그대 하면 어떡하죠? 아직 그대뿐인데 자고 나면 어제처럼 난 그대 입었는데 하필 그대는 오늘 떠나가.